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가 재난에 대처한 긴급 대응 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공화국 적십자회에서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과 협력해서 비상시 계획들을 갱신하고 긴급 대응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성이 큰 주민 지역들의 적십자 구조대들을 조직하고 각종 강습과 실기 훈련을 통해서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재해 방지 실무 일꾼들이 재해 시 물위생, 복원 활동, 구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물 피해를 위주로 하던 저기 경보 체계를 여러 가지 위험과 각이한 분야를 포괄하는 저기 경보 체계로 갱신했습니다. 각종 재해방지 참고서들을 출판 보급해서 자원봉사자들과 재해관리 일꾼들의 기술 수준과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